피곤한 시간이 지나면 묻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나 살아왔는데 가끔은 서툰 표현에 그대를 아프게 했던 나의 그 모습들 이제는 조금씩 달라질 거라 약속해요 차갑던 밤도 외롭던 밤도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 그댄 어디에 그대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대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오직 너에게 오직 널 향해 뛰고 있는 걸 숨을 쉬는 걸 나를 바라본다면 그대만 나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 무엇과도 널 바꿀 수 없어 지금 이렇게 내 품에 있어줘 언제나 그렇게만 그렇게만 있어줘 이렇게 사랑이라 사랑이라 말하고 언제나 그렇게만 그렇게만 웃어줘 이렇게 행복이라 행복이라 말하고 차갑던 밤도 외롭던 밤도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 그댄 어디에 그대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대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오직 너에게 오직 널 향해 뛰고 있는 걸 숨을 쉬는 걸 나를 바라본다면 그대만 나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 무엇과도 널 바꿀 수 없어 지금 이렇게 내 품에 있어줘 때론 힘들고 가끔씩 지칠 때 눈물 흘리며 떠올리던 네 모습 오, 이제야 알아요 내게 보여준 사랑을 오. 그대만 나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 무엇과도 널 바꿀 수 없어 지금 이렇게 내 품에 있어줘 이제는 그대를 내가 더 그대를 I'm gonna love you 언제나 지금처럼